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째 즈음에서 체스코, 도이칠란드, 에스파니아, 미얀마, 인디아, 타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서 회거 모임들이 진행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모임들에서 발언자들은 혁명 용도의 전기간 인덕 정치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시고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체스코, 도이칠란드에서 진행된 모임들에서는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식에 올리는 존문들이 채택됐습니다.